아, 여태까지 대학 구조개혁이라고 말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이번에 이제 그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피해를 입게 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점들도 분명히 많이 발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학교를 다니고 계신 여러분들도 체감하신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게 있었는지. 근데 이게 딴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이 학교 다니면서 빡치는 게 기숙사 통금이거든요. 정말 딴 소리네요. 정말 딴 진짜 소리인데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아니야 그냥 연관이 있어. 들어보죠. 연관이 있어. 세종 기숙사 통금이 12시예요. 근데 고려대학교 안 하면은 통금이 없어요. 진짜 어이없지 않아? 아니 성적이 높으면 통금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기숙사 통금을 정해놓은 목적이 그거야. 그냥 기숙사 통금을 정해놔야 밤에 조용하대. 학생들 공부에도 방해가 안 되고 안 하면 만들어 그런 놓든가. 목적인가? 그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치원이 시골이고 위험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놨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아니 뭐 기숙사에서. 코인은 위험하긴 코인만 서울이 훨씬 코인이고 위험하지. 인구도 훨씬 많고 그거에서 사실 볼수 그거 있듯이 그렇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 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그 이거야. 도서관만 봐도 그래요. 세종 캠퍼스에 도서관은 딱한 군데밖에 없어요. 학술정보원이라고. 여기에는 취업서적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중앙도서관이나 의학도서관 등등등에 보면은 취업도서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 그리고 맞아. 베스트셀러나 인문서적이나 이런 최신 서적들이 금방금방 들어와요. 근데 세종에는 전혀 그런 게 들어오질 않아요. 전 진짜 그러니까 공부 너무 못하는 빡쳐, 진짜. 애들은 빨리 취업이나 해라라는 식이고요. 안 하면 있는 애들은 뭔가 좀더 소양을 쌓고 좀더 이렇게 엘리트적으로 써도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근데 스트레스 그건 받게 진짜 됐습니다. 학생이나 교수나 똑같이 세종 다니는 학생들은 불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책 찾아보려고 가면은 아니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제 책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없어 책이. 세종 학술 정보에는 없고 중앙도서관에만 있어. 근데 그거를 빌려면 한 3, 4일 기다려가지고 내려보내는 걸 기다려줘야 되는데 뭐 하자는 거냐고 지금. 세종에도 똑같이 책을 갖다 놔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책을 들여올 때 서울이나 세종 여기 학술정보원이랑 똑같이 한 권씩이라도 들여와야 되는데 무조건 서울에는 있는 책이 여기엔 없어요. 라는 게 지금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뭔가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보이는 거 아닐까요? 학교도 운영을 그딴 식으로 하고 정부는 오히려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죠. 정부도 이제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를 선봉하면서 대학이 오히려 차별하는 걸 돕고 있잖아. 안 하면은 이번에도 에이플 받아가지고 진짜 서럽다. 우린 뒷불이고 정말. 성적도 뒷불이 안 나오는데 지금 그 여러분 그 일방적인 성토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쌓인 게 세종에 많다. 다니면서 뭔가 그 쌓인 것들을 이 자리에서 뭐 한풀이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물론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물론 더 우리가 있으시겠지만 원래 말하려던 게 뭐였죠? 예, 네, 원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잊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면 물론 다른 차별들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겠지만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안암과 세종 간에 어떤 차별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는지 뭐 여러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고 찾아보시면서 아 이런 거는 왜 우리랑 다르게 점수를 받았지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그 외에도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됐었는데 지방대학 죽이기로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어떤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지점들이 발견되는 게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셨는지 있었다면은 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대학교가 부실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네. 다들 뭐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그런 느낌으로 그렇군요. 이제 그러니까 세종 캠퍼스 이제 기획처에서 각 단과대별로 설명을 해줬었어요. 이제 부실대학이 뭐 이렇게 돼서 됐고, 이제 뭐 이런 평가 기준이 있었고라는 설명을 대략적으로 해줬는데, 이제 거기서 말하기를 안암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가 사실 떨어져 있지만 같이 가는 지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쵸? 장학재단 같은 경우도 장학금이 이제 안암 캠퍼스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장학금에 대한 평가에서 안암 캠퍼스는 만점이에요. 5점 만점에 5점인데 세종 캠퍼스는 똑같은 재단을 씀에도 뭐 4점밖에 안 준다든지 이런 지점들이 여러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지? 왜 그런 차이가? 이런 차이가 되는 거는 그 정말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방대학 죽이기 좋다. 이게. 그런 지표들이 또 다른 것들도 있나요? 네, 예를 들면은 학생 복지에 관련해서 이제 학생 만족도 검사, 평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대요. 그래서 하나의 책자로 이게 나오는데 이걸 안한 캠퍼스에도 이 책자를 냈고 세종캠도 이제 같이 하는 거니까 이 책자를 같이 냈대요. 근데 우리는 또 덜 받은 거예요, 점수를. 안한 캠퍼스에 비해. 아니, 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안한 캠퍼스는 더 훨씬 과가 많고 학생도 많고 교수도 많다. 그에 비해 세종 캠퍼스는 좀 더 적은데 이걸 같이 했을 때 세종 캠퍼스의 뭐 반영 비율이 적다. 그러므로 너네는 덜 점수를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죠. 아무래도. 뭔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네요. 정말 꼼직한 게 작년에도 분명히 대학 구조평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교수님들한테 들은 건데 작년에 우리가 만점 가까이 받았던 평가 항목이 갑자기 올해 평가에서는 최하위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년 만에 최상위권이었던 평가 항목들이 갑자기 떨어진 거죠. 최하위로. 그렇죠. 어떻게 평가 평가 지표가 객관적이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 감축에 4점을 주고 뭐 다른 컨텐츠에 대해서 1점을 부여를 하면 저희는 아무리 컨텐츠에 신경을 써도 정원 감축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얻게 되죠.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개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우리 학교에서 뭐 했다고 하는 그 강연에 네. 설명회? 그거 못 갔거든요. 그거 홍보로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죠.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근데 거기서 평가지 말해주던가요? 그러니까 이번 거기 설명에서도 정성평가랑 정량평가를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이번 평가에서 두 가지 평가를 모두 다 했거든요.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평가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고 정성평가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좀 더 대학에 뭐 초점을 맞춰서 뭐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각 대학에 그쵸? 맞춰서. 근데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뭐 국제화를 그 주로 하는데 평가 기준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애초에 정성평가를 함에 있어서 전체 대학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국내에. 근데 그 직접 그 평가원들이 대학을 다닌 곳은 한 20몇 곳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체 평가를 어떻게 한 거야? 그렇죠. 이제 평가 아예 안 다녔으면 모르는데 20몇 개는 직접 다니면서 평가를 했대요. 이러면서 평가 자체를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뭔가 불평등이 있었고 뭔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평가 주체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봐야 되는 게 교육 정책이 실패했던 거는 교육부였거든요. 그쵸. 교육부가 주체로 돼서 이끈 정책이 실패해서 지금 이 난리가 났고 그쵸, 그 여파죠. 그 똥을 치우려는 게 정부가 힘을 주는 게 또 교육부란 말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또 그 고양이한테 정말 생선을 맡긴 격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평가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만. 네, 제 친구 중에 이제 서울여대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A+ 등급 받아서 떡도 돌렸다고 하거든요. 떡까지 돌려. 네. 학교에서 떡을 돌렸대요. 완전 경선한 거죠 이제. 근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정원 감축 같은 거 아니면 학과 통폐합 같은 거 다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학교도 교수님들이 아까 얘기하시기를 우리는 몇 년 동안 이거 정원 감축 안 해오다가 이번에 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보면 이번 대학 구조 평가가 그냥 계속 말했듯이 학생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정말 정부에서 뭔가 압박을 하려는 그런 평가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대학의 학교 당국이라던가 아니면은 학생회에서도 어떤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절대적이진 않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회에서 말하기를 처음에 대학 평가를 2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 때 먼저 우리 대학이 D+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게 내려왔었대요. 그래서 학생회들은 먼저 알고 있었는데 그때 학생회가 했던 게 그냥 뭐라고 그러더라? 대학 뭐 기획처장 만나가지고 처장을 만나가지고 좀 잘해보세요 하고 말하고 말했대. 예? 그렇게 새침하게 말했다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학 평가 때 D+ 등급이 확정받고 나서 총 학생회가 이제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강사진 월급 삭감. 그리고 어? 강사진 월급을 왜? 부총장 사퇴도 총학생회에서 요구했던 거였죠? 그리고 뭐 그랬나요? 처장 사퇴 이런 거? 네. 전형적인 책임 돌리기로. 먹튀 아니야, 먹튀? 그렇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총학생회는 지금까지 대학 평가가 D+ 받을 동안에 솔직히 그 대학 평가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D+를 받을 동안에 지들은 뭘 했는데? 자기들은 왜 책임이 없다는지 그렇게 뭐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뭐 처벌자 마냥 그렇게 대학한테만 나무라죠? 그거는 좀 말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대학 평가가 D+를 받았던 것의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거기에서도 분명히 총학생회가 책임을 질게 있는데 자기들은 뭐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마냥 안암에 올라가가지고 염재호 총장 만나가지고 뭐 대화를 하고 왔다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뭐 대자보나 몇개 써붙이고 플랜카드나 좀 자극적으로 몇개 써놓으면 다야?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그렇죠. 근데 우리 학교 총학생회가 항상 그렇게 그 일을 처리하긴 했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지금도 이런 걸 보면은 뭐 학생들 만만히 보는 건가? 그 D+ 평가 떴을 때 제가 저희 학교 학생회가 아니라 청주대학교 학생회가 그 페북으로 열심히 뭘 올리는데 거기서 봤을 때 D+ 딱 뜨자마자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바로 막 뭐 뭘 했나요? 요구하기도 하는 게 그러니까 뭘그 총장을 면담하기 위해서 뭐 호텔 뭐 찾아가고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바로 뭔가 이렇게 행동을 보였는데 그 시기에는 저희 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전혀 어떤 반응도 없고 대응도 없다가 이제 엄청 한참 후에 이렇게 아까 말한 듯이 또 뭐 회의하셨나 봐요. 면담 우리 총학생이 회의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막 지들 맘대로 취소하고 막 만들었다가 취소하고. 되게 조심스러운 게, 대학 구조 평가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분명히 학생들이고, 그 피해에 대해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그 최전방에 있는 학생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눈치 보기식, 보여주기식의 아니란 대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학생 자체도 대학생인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총학생의 잘못이라고 봐요. 좀 아닌가? 기승전결 이쯤 되면 이제 학생회란 그럼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학생의 맞아. 반을 좀 토론해야 할것 그게 왜 그런 같은데. 거냐면 총학생이라는 단체는 학생의 원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학생 문화를 선동하는 그런 작용도 해요. 결국에 총학생이라는 단체는 학생의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기능도 분명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총 우리 총학생회는 정말 한 대업 탈 때부터 시작해서 정치하고는 손뗐어. 정치하고 손떼고 자기들이 말한 게 이제 학생 복지에 신경을 쓰겠다. 약간 그런 건데 학생 복지라고 신경을 쓴게뭐 자전거 거치대? 약간 남자 그 휴게실. 정도? 남자 휴게실? 약간 그런 거? 뭐 어쩌라는 맞지. 거야. 학생 복지를 신경을 썼대요. 그러면 건물 하나 더 줘주든가. 그래놓고 지들이 뭐할 말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 복지에 신경을 쓴다고 말을 해놓고 학생들이 피해를 지금 보게 생겼는데 이제 한다고 한게뭐 총장을 만나가지고 뭐 투쟁을 이끌어냈다. 뭐 우리 세종 부총장을 사퇴를 시켰다. 월급을 삭감을 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학생이가 학생들을 위한 요구를 해야지. 그게 뭐 학생들의 분노만 잠재우면 그게 학생들을 위한 건가요? 지금 총학생회가 총장이랑 면담한 어떤 뭐 결과랍시고 이렇게 페북에 올라온 걸 봤는데 뭐를 약속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뭐를 약속했습니다. 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뭐를 약속했습니다. 다 약속했습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정말 약속하는 걸 순진하게 믿고 한 건지. 그래, 그리고 그 약속 내용조차도 300억 투자를 더 이끌어내겠대요. 근데 원래 기존에 세종에 투자하던 금액은 얼마였는데? 다음 해부터 이제 300억 투자를 하겠다는데 원래 하던 건 얼마였는데? 비교 기준이었구나.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구체적인 것도 없고 그냥 다 보여주기 식이야. 그리고 총학생회는 원래 정치적인 게 맞지 않나요? 원래 학생은 다 정치적이어야 돼. 아, 그리고 웃긴 게 이번에 이명박 원래 대학 구조 평가라는 게 이명박 정권 때부터 나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의 총학생회장께서 현 총학생회장께서 학교를 다니실 때 이명박 지지 선언을 아주 대놓고 하셨어요. 그래놓고 이제 자기들이 총학생회를 하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학생 복지에 신경을 쓰겠다는 거야. 아 그래놓고 지금 총학생회 사무국장은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말이래? 말이 안 되죠. 사실 앞에서는 말로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할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앞에서는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정말 학생들을 농락하는 거죠. 그거는 총학생회가. 총학생회가 맞아요. 그냥 새누리당이 던져놓은 그냥 대학 구조평가 아주 그냥 잘 해놓고 아주 학생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 마냥 아주 정의 지팡인 것 마냥 행생은 다 해놓고 정작 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 총학생회가 항상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자기들은 중립을 지키고 학생 복지에 신경 쓰겠다고 하는데 학생 복지에 신경을 쓰려면 중립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중립적이 중립을 지키면서 학생 복지를 향상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 복지라는 게 원래 누구한테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집중된 권력으로부터 뭔가를 뺏어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가져다 주는 게 학생을 위한 복지라는 거야. 근데 정치를 안 하고 그런 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 정치라는 건 원래 이익을 분배하는 건 전부 다 정치 행위예요. 그럼 뭐 하자는 건지 걔들은 도대체 그럼 뭘 학생 복지라고 생각하고 뭘 정치라고 생각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학생 복지에 집중한다고 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총학생회라는 단체조차도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총학생회를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그에 반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회에서 앞서서 지금 충북대였나? 충북대는 지금도 농성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기부를 받은 다른 학교들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님 그거 알아요? 저 저번에 총학생회장 한번 만났었거든요. 약간 총여학생회 토론회 때 총학생회장을 만났었었는데 총학생회장한테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네. 이제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충고를 해주셨어요. 내가 다리 꼬고 질문을 하니까 선배로서 이제 자기가 충고를 하시겠대요. 나보고 다리 꼬고 질문하지 말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내가 자기는 뭐 모자 쓰고 슬리퍼 찔찔 끊고 초론에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 나한테 다리 꼬지 말라니까 내가 너무 빡쳐가지고 모자 벗으라고 했거든요. 우리 총학생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 진짜 아주 그냥 개념을 밥 말아먹으셨어. 학생을 위한 게 어떤 건지 고민을 하나도 안 하실걸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학생회를 성토하는 건 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진짜 할 말이 정말 많았나 봐요. 아 근데 우리 총학생회장 되게 잘 꾸미고 다니잖아. 여러분 진정하시고 우리가 얘기하던 거 주제에 대해서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우리는 대학 구조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예, 제가 부탁드린 부분 이제 학생회가 해야 할 역할 무슨 역할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학교 당국은 또 어떤 노력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또 얘기를 해볼 거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바라는 대학은 어떤 모습인가? 이 대학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대학들을 줄 세우기 하고 서열화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들이 어떤 피해들을 겪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바라는 또 대학들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까지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요즘 대학 다니면서 사는 게 너무 지쳐요. 할 게 너무 많아. 일단 학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수업 다 들어야 되고 과제 다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취업 준비를 또 고학년이 되니까 해야죠. 신자유주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쟁 원리예요. 남들보다 잘나야 돼요. 근데 요즘 학생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남들보다 잘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저는 아닌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은 계속 이제 채찍질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목적은 돈을 더 잘 벌기 위한 노력인 거거든요. 개인의 삶의 방향이 이제 자본주의라는 단일한 척도와의 모든 걸 뭐 그 막 바다 낚시 혹시 가보셨어요? 그런 거 봤어요? 막 불빛 비춰놓으면 막 오징어 막 튀어 올라가지고 막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네. 그런 것처럼 학생들을 잡아간다는 거죠. 저희 오징어 정도인 건가요? 오징어라고 아주 그냥 학생들을 농락하는 거야. 그냥 뭐를 배우려고 대학에 왔는데 그냥 자본주의라는 거대 구조 속에 뭐 톱니바퀴로 전락하는 듯한 그런 느낌? 나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데 그냥 대학 와서 더 성실한 노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느낌? 너무 정말 행복해서 눈물이 나요. 사는 게 지칩니다. 그 바로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렸는데 그 얘기를 좀더 하면 좋겠어요. 그 뭐야? 학교 당국의 노력 어땠는가? 과연 성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학교 당국이 이번에 D플러스 등급 받고 나서 죄송하단 말을 진짜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죄송하겠지. 근데 알겠는데 뭘할 거냐고 이제. 정말 웃긴 게 정말 웃긴 게 이번에 디플 등급을 받으면서 제 국가 장학금 제 2유형이 이제 제한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아 그거 우리가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거 우리가 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뭐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 국가에서 안 주면 우리가 줄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 원래 건데. 줄수 있었는데 여태까지 안준건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또 교육부가 이번에 컨설팅해준 학과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을 아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학과 통폐합이라니 내가 다니던 학과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애초에 이걸 공부하려고 왔더니 갑자기 뭐 이상한 걸 가르친다고 해놓고 하고 이러면 너무 속상하네요. 아까 보니까 그 학교에서 설명회 했던 거 다녀오셨다는 것 같은데 그 설명회가 어떻게 뭐잘 이루어졌나요? 많이 왔나요, 학생들이? 네, 관심사니까 사실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예, 많이 올줄 알았는데 사실 뭐 되게 몇명 없었어요. 저는 관심 이게 있었는데도 못 갔어요. 아니, 왜죠? 몰랐어요, 저는. 문자 어? 못 받아 문자도 못 받았나? 그러면 이건 별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 근데 아닐까 그게 싶은데. 저게 제가 좀 특이 케이스긴 해요. 우리 단톡방을 내가 나갔었거든. 아마 과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공지를 한 모양인데 내가 단톡방에 안 들어가가지고 못 들은 걸 수도 있어요. 확실하진 않아. 근데 아무튼 그런 설명회가 있으면 일일이 개인적으로라도 문자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단과대는 문자 돌렸어요, 아 그랬어요? 내가 못 봤나? 내 잘못일 수도. 학생들한테. 이게 아무래도 단과대별로 진행된 거니까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문자는 못 받은 것 같고 그냥 단톡에서 과 단톡에서 연락 받았거든요.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의 설명도 어쨌든 충분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걸 들은 학생들도 그렇게 아마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7천 명 정도 다닌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학우들이 어쨌든 이 문제에 관심은 많았지만, 그 학교에서 설명회를 모두 다 참여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생각은 앞으로 어떠신가요? 설명회를 많이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지금 당장에도 눈에 보이는 게 없고요. 그리고 저는 살짝 학교의 대응에 실망스러웠던 게 저희가 민속 고대고 자랑스러워하는 역사가 저희가 4.18 때 학생을 대표해서 그좀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 냈던 그 역사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지금의 흐름에도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대학 구조조정이 흐름에 맞지 않고 대학이 그 산업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문학과를 통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통폐합을 안 해왔으면 지금 아무리 교육부가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인문학과를 통폐합할 수 없고 정원 감축을 할수 없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 신자유주의 정책에 편승하는 것을 반대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냈더라면 학생들이 용기 내서 거기에 힘을 보태고 그게 여론화돼서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고려대는 여태껏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학교의 대응이 아차 너무 늦었구나 지금이라도 빨리 정부의 개가 되겠다 교육부의 개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대처를 진짜 하는 것 학교야.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를 선택했던 이유가 다른 학교는 학과를 통폐합하더라도 여기는 안함의 힘이 있건 고려대라는 역사가 있건 통폐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를 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안에 와서 인문학을,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신분이 주는 혜택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직장인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여기를 왔는데, 학교가, 교육부가 흔든다고. 학교가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흔들려져 버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받고 있고, 또 학생들의 반응도,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건 잘못되었다,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이 학교를 떠서 난이 피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반응이나, 혹은 나는 싫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뺏길까봐 나는 싫은데, 누군가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장정이었어. 네, 논란이었어요. 네, 근데 뭐또 웃긴 게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그 학과 통폐합도 하고 정원 감축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부에서 사실 사립학교에도 지원금을 주거든요. 100% 이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을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웃긴 건 쌓아놓은 적립금은 겁나 많다는 거예요. 풍문으로 들었지만, 적립금을 예전에 등록금에 대해 학생회랑 학교랑 그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조정하는 동심이 자리. 예. 그때 뭐, 적립금이 되게 많은데 이걸 좀 써서 등록금을 낮추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더니, 아, 넌 갑자기 지진이 나서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정말 돌다리를 너무 두드리시네요. 예.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멋진데?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이 말에. 우리 학교가 그렇게 등록금을 많이 주는 학교도 아니잖아요. 그런 데도 좀 쓰면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등록금이라고 등록금을 준 장학금이나 그런 혜택을 많이 주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좀 쓰면 어때? 뭐 지진 나면은 텐트 뭐 돗자리 같은 거 깔고 수업하면 뭐 어때? 지금 아, 지진 당장 나면 알아서 정부도 지서 주겠지 뭐. 맞아. 보험 들어 놨겠지. 지들 돈인데 얼마나 아깝겠어. 지들이 어련히 알아서 지키려고 다 해놨겠죠. 지들이 쓰려고 놔두는 거겠지. 학교에 위기가 닥쳤을 때이 위기를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기회를 주고 도움이 될수 있는 학교가 될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교육부의 미운털을 뺄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쨌든 학교 측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또 비판을 할수 있는, 잘알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우리는 갖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아마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 만큼 대학사회 그리고 대학교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리는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신자유주의적인 줄 세우기 문화와는 좀 동떨어진 모습일 것 같은데, 어떤 대학사회가 여러분들이 꿈꾸는 곳인지, 대학교는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의 팟캐스트를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이라는 교육 공간이니만큼 아무래도 여러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요. 취업을 위한 교육이 아닌, 다시 말해서 진짜 교육, 순수한 교육? 어떻게 이제 교육의 목적은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학에 침투를 하면서 그런 걸 원천 봉쇄했다 이거죠. 대학생들은 이제 취업하기로 바쁘니까 취업을 위한 교육만 받아도 모자를 판에 어떻게 뭐 다른 교육을 꿈꿀 수 있겠냐.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어떻게든 더 노력하려고 하겠죠. 더 성실한 노예가 되려고 할 거야. 참 불쌍할 따름이지. 논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비롯하든 아무튼 다른 경로에서 비롯하든 항상 이런 담론 형성이 먼저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행동도 이제 나설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거겠지. 어렵다. 학회장님은 어떤 대학을 꿈꾸시는지? 뭐 사실 저는 그 학문이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과하지만 예를 들어서 위상수학이나 우주물리학이나 뭐 대체 뭐야 그게? 역사, 철학 정말 이런 걸 배우고 싶었거든요. 정말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분야 상관없이 막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학을 와보니까 그냥 내가 배우는 전공 자체도 학점 때문에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수업을 가기가 싫고, 그냥 가서 뭐, 과제 시키는 대로 하고 이래봤자 뭔가 배우는 것 같지도 않고, 교육 자체가 고등학교에서 벗어나지도 않았고, 그냥 정말 학점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느낌? 정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건 따로 내가 도서관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대학 안 다녀도 되거든요. 도서관 다니면 되지. 굉장히 극단적으로 땡땡이를 합리화하는 발언을. 아, 즐겼다. 사실 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어른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맨날 도토리가 하고 싶은 거는 다 대학교 가서 해라고 라는 말을 듣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거 지금 대학생인데 하고 계신가요? 학점 관리다, 아니면 뭐 취업 준비다 이렇게 떠밀려 가다가 또그 시기를 놓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이어야 되지 취준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금 없고요. 대학 그 쥐락펴락하는 게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자기 회사에서 더 이익을 잘낼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대학은 그 입맛에 충실하게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학생은 희생당하고 있는 거고요. 성대 중앙대 듣고 있을까? 듣고 있나? 언니 같아? 우리도 죽으려 대학이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대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듣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고등학생도 있을 거예요. 있길 바라는데 진짜 공부하세요.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어. 근데 필요 없어. 진짜 가지 대학 마요. 와서 로망 가지지 마요. 그딴 거 대학 없어. 와서 똑같이 영어 수업하고 영어 수업에서 똑같이 끊어읽기 합니다. 슬래시 쳐가면서 주어 동사 찾고 주어 동사를 찾으시오. 단어 외우고. 해석 숙제 내주고 그럽니다. 본문만 다른 거예요. 수능은 막 지문이 좀 짧을 뿐이야. 맞아. 슬픈 현실이네요. 그럼 곰님은 어떤 대학을 꿈꾸시는지? 저는 우선 대학교 1학년 들어와서 화가 났던 게 있는데 그게 토익 수업을 정규 수업에서 배운다는 거였거든요. 아, 정말 빡쳤어, 난 진짜. 정말 화나요, 저는 그거. 대학생은 아까 그 학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배우고 싶은 다양한 어떤 학문의 그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왔는데 웬 토익. 진짜 와 저는 화가 그래서 그거 뺐거든요. 근데 그거 빼면 졸업 못 해. 졸업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난 계절학기 들어야 돼. 결국 내돈 주고 계절학기 또 들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규 수업 때마다 토익 교재를 가지고 아, 이 문제는 토익에서 어디가 가장 잘 나와 이런 것만 배우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대학이 좀 진짜 학문의 기회에 어떤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아, 시야를 그런 건 넓힐 수 전혀 있는 없어요. 제가 딱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통합 영어라는 그 필수 과목 때문에 선택을 못 하는 전공 과목이 엄청 많았어요. 그거에 시간표를 맞춰서 시간표를 짜야 되니까 선택하는 과목 수가 확 줄어들거든요. 난 그거 결국 뺐지. 굉장히 결단력 있는. 종합해보면 땡땡이 칠수 있는 학교? 아닌데 토익 그건 공부 없는 아니고 학교? 땡땡이 칠 필요 없는 토익 학교. 아, 땡땡이 칠 필요가 없는 학교겠죠. 내가 저절로 그 수업에 가고 싶어지고 배우러 간다 이런 진짜 느낌.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으로 온건 아니겠지만 공부를 하고 싶다고 어쨌든 대학에 왔으니까 난 취직할 생각 없다고 취직할 생각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가요? 공수저세요 혹시? 뭐지? 뭐지? 아까 노예라면서 이거 수상한데. 어, 노예로 살다가 뭐 죽지 뭐. 갈 때 되면 가지 뭐. 그냥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예요. 취업할 생각이 있었다면은 지금 나 가서 토익 공부하고 있었겠지. 뭐 그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저도 취업할 생각 별로 없거든요. 뭐지? 사회 낙오자들 모아놓고 파스타하는 건가? 뭐 그러니까 여기서 떠들고 있다는 거 정말 공감합니다. 사소년인가? 네,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들어보면 사실 공통되게 바라는 점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꿈꾸는 대학들이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이 대학구조평가라는 것은 정말 일괄적으로 그리고 정부의 입맛대로 학생들을 그리고 학교를 교육을 길들이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꿈들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과연 이 평가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물음을 던지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똥 싸고 도망간 그님을 위하여 박수. 네, 그러면 오늘 녹음은 이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고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얘기해 주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야기해 주신 녹음 함께해 주신 학회 띵크모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아 배고파.